새 다시 말하지 마.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. You say 좋은 사람 꼭 만나. 우리의 사랑은 생각보다 얕았나 보다. 이렇게 우린 갈라져 틈이 갈라져 너를 등지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정각하겠죠.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. 떠나갔던 말 다 거짓말이야. All lie, all lie, all lie.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. 제발 가지 마, 다 거짓말이야. All lie, 모두 거짓말이기. Yeah. 상처 늘어놓고 뒤돌아가. 내일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너와 내 사이 운명 쉽게 끊을 수는 없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의 모습처럼. 환하게 웃던 미소가 눈물이 되어 흐르고 같이 부르던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적시고 좀처럼 작아져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볼 때면 비가 내리면 날 위로해준 내 슬픈 그대여. 이렇게 우린 갈라져 틈이 갈라져 너를 등지고 돌아서는 내 모습은 좋아하겠죠.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. 떠나갔던 말 다 거짓말이야. All lie, all lie, all lie.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. 제발 가지 마, 다 거짓말이야. 내 앞속에 갇혀있던 너의 눈빛 이젠 보내줄게. 밝은 세상 속에 네가 살고 있었다는 걸. 언제나 일없이 젖어있던 너의 그림자 항상 입술을 깨물며 고독하게 너는 혼자 고통을 참으며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넌 괴롭게 보내잖아. 말하지 마.